오늘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최근 저는 낮에는 낮에대로 밤이면 밤대로 고통 속에서 나날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앉으면 허리가 아파서 5분, 10분 이상 앉아있을 수 없고 누우면 또 배가 아파가지고 또 누워있을 수 없고 그나마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일 편한데 또 그렇게 서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기력이 떨어져서 서있을 힘이 없고 그래서 앉았다 누웠다 왔다 갔다 했다 또 진통제를 먹어서 조금 괜찮아지면 이제 좀 버티고 또 밤에는 진통제 힘으로도 이게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서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을 덜락날락 거리고 하면서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낮이면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밤이 되면 또 낮이 오면 좋겠다.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루하루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고통을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낮에는 낮에대로 밤에는 밤대로 그냥 고통을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하루하루 그냥 고통만 견디는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의미 없는 하루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이 고통이 언제 끝난다는 기약이 없는 고통이기에 그것이 좀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이 말씀이 우연히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고난, 고통 다 포함되겠죠. 시험, 고난, 고통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어떤 고난이라든지 고통 그것 자체를 기뻐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변태죠. 누가 한 대 때리면 아 기쁘다 하고 막 더 세게 때려달라 그러고 뭐 세디스트입니까? 그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변태겠죠. 그러니까 고통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 그러느냐? 그 고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가져다 주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 시험이 없으면 절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그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생들은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것은 고통스럽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곧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가잖아요. 운동선수들은 땀 흘려서 열심히 훈련하면 훈련하는 그때는 고통스럽죠. 우리 옆집에도 그 학교가 하나 있어서 여름에 보면 그 더운 여름에도 미식축구부들이 열심히 땡볕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그런 고통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만 바라보니까 제 고통만 바라보니까 너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고통이 아닌 고통이 주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보고 오늘 제목처럼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면 피하지 말고 즐기자.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즐기자. 그래서 고통이 주는 다른 것들, 고통,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통 때문에 생기는 다른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옛날 대학 시절 때도 그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습니다. 과외를 많이 했는데 한참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대여섯 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때는 뭐 대학생이 주체할 수 없는 돈을 제가 모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교 마치면 과외로 매일 가야 되니까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반대로 과외가 다 떨어지니까 돈은 없는데 시간은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돈이 있을 때는 없는 시간에 초점이 맞추지 아니하고 있는 돈에 초점을 맞춰서 수시로 저희과 애들에게 그 파르페, 그 당시 제일 비싼 그 음료수 중에 하나 파르페를 마구 사주었어요. 그리고 또 과외를 하지 않고 돈이 없을 때는 시간이 무진장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과 같은 경우는 공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는 각종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참석해서 끼어가지고 뭐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건강하게 밝게 그렇게 대학 시절을 아주 기분 좋게 보냈던 기억이 났어요. 그것처럼 돈 있을 때 돈 있는 것을 보면 되는데 없는 시간 보고, 시간 있을 때는 있는 시간 보면 되는데 없는 돈 생각하고 이러면 인생이 피곤하다는 거지. 돈이 있으면 있는 돈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이 있으면 있는 시간에 초점 맞추고. 그래서 저는 제 고통에서 눈을 떠서 고통 아닌 다른 고통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던 거예요. 많더라고요. 그걸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가족 관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결혼한 지 한 20년 다 돼가지만 지금처럼 좋은 부부 관계를 보낸 적이 없어요. 새벽에 그 밤늦게고 둘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얼마나 늘 제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보고 장가 잘 갔다 그래요. 그게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또 요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부부관계 없어요. 제 아내가 절대 순종이에요. 토를 잘 안 달아요. 기도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편이 콩을 파치라 그래도 파수로 알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관계도 너무 지금 좋아졌어요. 너무 애들이 순종적이고, 옛날에는 뽀뽀 한번 해줘 그러면 안 해주고 도망갔어요. 요즘은 뽀뽀해달라 그러면 뽀뽀해주고, 귀입이 달라 그러면 와서 귀입을 주고, 또 엄마 힘들다고 우리 딸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들이 설거지하고 뒷정리, 밥 먹고 뒷정리 하겠다고 그러고. 무슨 이런, 이게 가정이지. 근데 우리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부부고, 이게 가정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 별것 아는 것 가지고 우리 너무 다투고 싸우고 화내고 역정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딱 주어지니까 그런 게 다 사라진 거예요. 화내고 역정되고 다투기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기특하고. 분명히 이런 것들은 고통, 제 아픔 때문에 주어진 유익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통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고통에 집중하니까 이 하루하루의 고통을 견디는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고난은 유익이라고 보니까 이 고난 속에 나에게 아주 지금 즐길 거리를 주신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저는 요즘 이 가족의 그 관계를 아주 즐기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즐기고 있는 것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아프다는 소식을 접하고 여기저기서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매일 찾아옵니다. 어제는 아침부터 뭐 서너 명이 저녁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의 목소리도 듣게 되고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의 얼굴도 보기도 합니다. 어제는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이 교수님 사모님께서 랭리 그 끝자락에서 그 무궁에 천년 농약치지 않는 그 무궁에 열무를 말린 거하고 가득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아팠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사실은 그분들은 식사를 대접할 때도 저는 이게 두려운 분이 그 바쁜 분들 시간 빼앗을까 빼앗는 거 아닌가 봐 두려운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했던 적이 있는데 너무 바쁘시고 밴쿠버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그 바쁜 분이 시간 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걸 갖다 주시고 또 그걸 어떻게 끓여서 약으로 먹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저겠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조정숙 간사 우리 요 조정숙 성도님 계시지만 우리 태초가 아니고 교회 시작할 때 우리 조정숙 간사님이 얼마 전에 3월인가 결혼했잖아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한국 와서 치료받으시고 머물 데 없으면 저희 집 내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인데 저 어디 가서 살라고 저희 집 내어드릴 테니까 어서 한국 와서 치료받으시고 한국 오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캐나다 의사가 돌팔인 거 소문났는지 다 한국 와서 치료받으래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막 그런 연락들이 오고 막 전화도 오고 찾아오고 이러니까는 너무 기쁜 거예요. 보고 싶었던 사람들. 제가 아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안 아팠다면 연락 안 왔을 거예요. 제가 안 아팠다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고통 바라보면 낙담되는데 이 고통 때문에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이 산책하면서 늘 나누는 이야기 우리가 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기도해주고 참 관심 가져주고 연락해주는지 참 우리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김준성 집사님이 이제 교회 일 때문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받는 항암은 제가 머리가 빠지는 항암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김준성 집사님이 제가 머리가 빠지면 김준성 집사님과 홍 집사님이 같이 삭발을 하신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인 줄 알고 찾아봤다가 절인 줄 알고 돌아갑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게 너무 이게 잠시 만날 때 뭐 허리 통증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운 잠시. 그러니까 이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잔뜩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성경이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억지로 막 아파 죽겠는데 기뻐하라 막 이런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기뻐할 것이 많은 거예요. 고통 가운데 즐길 것이 많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고통을 통해 얻는 유익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프니까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옛날에 뭐 좀 갖고 싶은 거 있었고 옛날에 좀 뭐 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고난 때문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읽어도 잘 못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읽으면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죽음의 문턱에서 읽으면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읽어도 밍밍하게 그냥 슬슬 넘어가는 구절인데 죽음의 문턱에서 읽으면 팍 깨달아지고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죽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100% 확실한 진리고 예언입니다. 이것을 비껴간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확실한 진리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자기는 안 죽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안 죽는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위한 삶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끝에만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열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둘 다 예수님 믿고 예수 오실 것을,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준비한 것은 나름대로 뭔가를 지금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교회는 잘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다니고 우리도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지 아니하고 딴 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통은 사람들을 이런 죽음에 대해서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만듭니다. 이런 성경구절 하나하나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여러분, 저와 같은 고통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고통, 고난, 시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무도 여기서 고통, 고난, 시험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누구나 어떤 종류의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김준성 집사님이 우리 교회 그 회복의 교회 그 카카오 스토리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네 명의 남자가 웃고 있는 그 사진이, 그게 어떤 사진이냐 그러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충성 어린 말 한마디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잘린, 그래서 송별회 해주는 그 사진이었어요. 그때 아내는 무척 힘들어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잘못된 말도 아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바른 소리 한마디 했는데 그게 담임 목사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그 다음날 바로 해고를 시키고, 아내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주일 예배 주일입니까? 새벽기도 갔는데 뒤에서 뭐 펑펑 또 울고 자빠졌는 거예요. 남부럽게, 남부끄럽게. 그런데 그렇게 심정으로 힘들었는데 그 일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아내는 그때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방언을 받게 되었고 신앙과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일로 계기로 사실 이 회복의 교회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아픔이었는데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고난과 복 중에 고난이 더 크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고난을 주시겠어요?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개 저울질에서 고난이 더 크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 안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고난을 보지 말고 그 고통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며 즐겨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즐기세요. 이제. 윈드서핑 아시죠? 보통 사람들은 바다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보다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밀려오는 파도, 누가 그 스포츠를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밀려오는 파도 도망가지 말고 내가 저걸 맞서서 저 파도를 타야지, 저 파도를 즐겨보자. 기발한 스포츠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파도가 순간순간 밀려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고통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이제 자주 웃을 겁니다. 힘들어도 자주 깔깔거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여러분 저도 힘내고 여러분들도 힘내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분명히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는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면 뭐 지금 우리 뭐 허사는 거죠. 불쌍한 자죠. 그러나 분명히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몸은 힘들어도 담대하게 찬양하고 힘차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